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3월 24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뜰한지기 백도현입니다. 요즘 인터넷 보안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입하려고 해도 절차가 꽤 많이 있죠. 특히 가입한 지 오래된 사이트에 로그인하려고 하는데 이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귀찮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 아이디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거친 후에 비로소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간단한 비밀번호는 아예 안 되고요. 뭐 숫자에 영어, 특수 문자까지 넣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남의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나눠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했더란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안산시 아일랜드 리조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스벨 코러스입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오지요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오늘 사랑의 때라는 문을 열면서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졌으니까 오늘 또 기쁘게 또 하루를 설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같이 나누실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굿송 뉴송 있는 시간이죠. 함께 나누면서 이 찬송가에 얽힌 그 숨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찬송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더해가는 그런 시간인데 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 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오프닝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들어오셔서 오늘의 말씀과 또 오프닝 버튼 클릭하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금요일 아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힘차게 문을 열어주셨네요. 굿송 뉴송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하,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참 힘이 나네요. 4246님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온 가족이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선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바로 이곳입니다. 남편과 아이들 속히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봐요. 온 가족이 또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TV를 보는데 무술 가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한 TV 그 방송에서 나왔는데 같이 뭐 무술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참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뭐 짝 믿음, 짝 가정, 혼자 믿고 있어요라고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기도의 끈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랄게요. 샤론의 꾸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청년 시절 율동하면서 부른 찬송 오지의 나의 마음이 들으니까 참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글 주셨고요. 자,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좀 뭐라고 했어요 하시면서 4988님 입으로 죄짓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글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그래 우리가 입으로 어떤 말을 전하는지 또 내뱉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침 채플 예배 때 한 강사분이 오셨는데 입에서 선포된 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말을 또 해야 되는지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이라서 아 참 좋은 아침이다. 아 그래 오늘 참 좋은 일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쁜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시면 분명히 우리 삶에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뜰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정태기 교수와 여는 영성수련이 3월 30일부터 2박 3일간 열립니다. 이 영성수련에 오시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이 생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서울 599-2400, 599-2400입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형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요즘 피자아웃을 시키면 즐거워져요. 더 맛있어졌으니까. 가격까지 부담 없으니까. 피자헛 모든 프리미엄 피자 할인. 방문 포장 40%, 배달 레스토랑 30%. 6월 30일까지. 놀라운 맛을 즐거운 가격으로. 1588, 5588, 피자헛. 안녕하세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입니다. 신앙과 실력을 갖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다니엘 리더스쿨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전원 기숙생활을 하며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신본주의 학습과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루 세 번의 예배를 통해 견고한 기독교 신앙을 무장시키며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다니엘 리더스쿨입니다. 현재 성적만을 보고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394-4033입니다. 세상에 괜찮은 형제들은 다 결혼하고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에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시죠?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이 당신의 반쪽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577-9835 나는 기도를 기도가 애국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바로 서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세우는 나라, 깨끗하고 거룩한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전국의 노래 잘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모이세요. 최고의 찬양축제이자 복음성가의 산실인 제24회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새로운 가스펠 싱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나이에 제한 없이 창작곡이나 기성곡, 모든 장르의 곡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솔로, 듀엣, 중창, 그리고 찬양밴드 등 참가 분야도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접수는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 가스펠 싱어 배너를 클릭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모집 안내와 함께 곧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접수는 3월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02-320-0220번 서울전화 320-220번 극동방송 공연기획팀으로 문의하시거나 50원의 유료문자 샵 1069 샵 1069 또는 극동방송 카카오톡으로 가스펠이라고 메시지 주시면 안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얼굴, 신선한 목소리, 국내 최고의 가스펠 싱어를 찾는 무대,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거룩한 도전을 기다립니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사랑의 뜰안의 첫 출석입니다. 김혜경님, 극동방송 자주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 주셨네요. 함께하시죠. 찬송가 밴드입니다. 고난 내영원 편히 쉴 곳과 바울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주시며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나와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구성 뉴송 자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성 뉴송 이 시간 정혜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아주 봄이라 신납니다. 따뜻해요. 네, 자 이 따뜻하고 신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신나게 저기 자중하며 갑자기 질문이 네. 또 이렇게 되죠 제가. 자 구성 뉴송 이 시간 그 애청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라는 그런 문자가 많이 와 있어요. 아, 저도 사실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네. 이 찬송가의 배경을 알게 되고 또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서 또 예수님의 고난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돼서요. 예. 굉장히 그 은혜에 이렇게 푹 잠기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별히 사순절 기간 고른 찬송이 있죠. 네. 네. 자, 이 곡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돼요. 샵1069, 샵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정답 맞춰주실 수 있는데, 오늘 또 정답 맞춰주신 분 두 분 추첨해서 가족식사 초대권 네,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네. 제목을 여러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네, 그럼 먼저 찬양을 좀 들려드릴까요? 네. 네, 가사는 없습니다. 연주 찬양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함께 나누면 귀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구성 뉴스송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곡을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인데 여러분들 같이 묵상하시고 나누시면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이 됩니다. 오늘 또 교수님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네. 네. 이 찬송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20세기에 정말 가장 뛰어난 찬송곡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는 이 찬송가는 1913년 조지 베나드 목사님에 의해서 작사되고 작곡이 되었습니다. 아, 목사님에 의해서 작사됐군요. 네. 이 목사님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어렸을 때부터의 네네. 그 마음이 있으셨는데요. 16살 되던 해에 부친이 광산에서 낙반사고로 돌아가시자 모친과 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지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성경을 꾸준히 읽었고 어딘가에 성경 관련 서적이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서 빌려서라도 그 책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고자 갈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베나드는 어렵사리 공부한 끝에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네. 어느 날 부흥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성도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베나드는 그날 집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왜 내게 십자가의 환영을 보여주셨을까? 내가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타성에 젖은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은 베나드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내적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집회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웠고요.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며칠 동안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던 베나드는 환상 중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베나드의 머리와 얼굴을 타고 흘러서 온 몸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때 베나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모든 것을 홀로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나드는 눈물과 땀에 젖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찬송시가 저절로 터져나왔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은 감동이 1절 가사가 되었고요. 2절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모두 쏟아놓은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후렴구에서는 앞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한 베나드 목사님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라는 그 가사가 떠올라 작사를 했지만 대신에 가사에 맞는 선율이 떠오르지 않아서 수주 동안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설교를 앞둔 어느 날 베나드 목사님에게 광채와 같이 모든 가사에 한치 오차도 없는 지금의 선율이 떠올랐고요. 그 자리에서 이 위대한 찬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찬송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 크리스천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되었죠.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많이 은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찬양이요. 이 귀한 목사님의 경험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베나드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그 체험이 영적 체험이 이런 아름다운 찬송을 또 만들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베나드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목사님의 머리와 얼굴을 타고 흘러서 온 몸을 흠뻑 잡으셨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전율이 좀 있네요. 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예. 사랑과 은혜에 정말 푹 잠기셨던 네네. 목사님의 그 귀한 고백이 오늘날의 찬송가로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샵 1069, 샵 1069. 지금 흘러나오는 이 찬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네, 지금 연주 찬송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지금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제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정답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답은요. 네. 아,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험한 부분이요? 십자가 붙들겠네라고 이렇게 많이 또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계속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예, 물론 이제 이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만은, 네, 저희 한국말로 하자면, 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네, 위에. 찬송가 150장이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네.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갈보리산 위에 해서 계속 올려주신 분 계시고요. 새벽 기도에 특송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네. 예. 또 주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보혈 흘리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네. 조미소 집사님 네, 또 사연 보내주셨고요. 네. 그분께서 저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라는 것. 네. 네. 그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 이건 고백이네요. 삶의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문장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네. 또, 정말 기다려진 시간, 일주일이 기다려진다고요. 은혜가 되는 시간이라고 네. 또 응원도 문자 보내주셨고요. 우리 샤론의 꽃. 네. 네 아이디 쓰시는 시간 사모하시는 감사합니다.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장 예배 네. 가는 중에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 공공사군이. 네네. 운전 중 신호대기 하면서 잠깐 보내봅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라고 네. 또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제가 한동안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을 흘렸던 네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네요. 주께서 저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저에게도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네.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네. 6253님. 아멘. 네. 막내 유치원 보내고 지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이렇게 남겨주신 분 계시고요. 이번 주일 또 헌금송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셨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묵상해 봐야겠는데 더욱더 실천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 네.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 십자가를 예. 붙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9791님 또 문자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아주 은혜로운 고백과 또 이렇게 예. 예, 귀한 나눔의 문자가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예, 와서 너무 저희도 은혜스럽습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의 고백들이 담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 고백들이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네요. 네. 자, 흘리신 보혈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갈보리산 위에 정답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소개해 주신 내용 들으니까 더욱더 은혜가 되네요. 또 저도 그 목사님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이런 또 네. 고백도 있고요. 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또 제목 보내주셨어요. 네네. 우리 이종단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저 방송을 들었는데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글을 또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번 또 찬양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도 주셨네요. 네. 제가 1절 가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그 이유는 주님이 보혈을 흘림이라. 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아멘. 예, 정말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자, 연주 찬양도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있네요.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네. 가정예배 때 불렀는데 아들이 험한 십자가가 무슨 뜻이냐. 왜 험한 십자가를 네. 사랑하느냐 하고 궁금해했던 아들이 생각납니다. 예배 끝나면 꼭 설명해달라고 네. 하셨대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어떻게 해서 이 곡이 쓰여지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참 또 은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두 분 저희가 뽑아서 네. 네, 초대권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 막힌 고백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네네. 예 선발했어요. 갈보리산 위에 정답 맞춰주셨고요. 예. 미세먼지보다 더 세밀하신 주의 사랑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예, 지금 미세먼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데 예, 그것보다 더 세밀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예, 뭐 승리하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 2298님 예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8400님 사연이요. 갈보리산 위에 정답 맞춰주셨고요. 그 위에서 죽기까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늘 배반하며 내 의에 사는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동일한 고백이고 동일한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부끄럽네요. 저도 굉장히 또 이런 글을 보면서 그래요.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그런 곡입니다 하시면 계속 지금 뭐 문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분 더 추첨을 해서 선물드리죠. 6760님 갈보리산 위에 정답 보내주셨고요. 투석하는 남편과 식사하고 싶으시다고요. 예. 특별히 한 분 더 추첨을 더 했습니다.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 좀 치유되는 그러한 믿음이 어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98님, 또 8400님, 6760님 세 분께 식사 초대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하고 성함 다시 한번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이 찬송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정말 넘치는 은혜와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네. 또 늘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고 또 복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문의 음성으로 갈보리산 위에 함께하시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랑. 다시 한번 베나드 목사님의 고백과 또 그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행복한 주말, 또 은혜로운 주일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더와이즈 함께합니다. 사랑의 뜨란뜨란 지기, 저는 백두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안산시 아일랜드 리조트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시